러시아 로스토브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협회가 6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애하는 김정은동 측에서 소년단원들 속에 계시는 사진문헌을 모시고 66절 축하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. 글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 대한 조선의 김정은 용도자의 열화 같은 사랑은 국제사회를 감동시키고 있다고 격찬했습니다.